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정국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벼슬을 지내다 1519년 김효사화로 정계에서 쫓겨나 시골로 낙향을 했는데요. 그는 스스로 파려거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파려거사. 사자성어는 그 의미가 모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팔려는 8가지가 넉넉하다는 뜻이니 자신은 8가지가 넉넉한 선비라는 뜻이군요. 34살 창창한 나이에 녹봉도 끊겨 가난하게 지냈지만 그는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토랑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를 넉넉하게 즐기기에 파려라 했네. 그런데 김정국의 말에 그의 한 친구가 팔부족으로 화답을 했다지요. 세상에는 자네와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더군.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도 부족하고 휘황한 난간에 비단병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좋은 음악 다 듣고도 부족하고 희귀한 향을 다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옛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남겨지는 말인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제 머리에선 발 족자, 족하네라는 표현이 계속 맴돕니다. 성경을 보면 이 족하다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두 사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에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라고 외친 말씀이지요. 멘델스존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엘리야 제2부에서 엘리야 역인 바리톤 아리아 족합니다가 바로 이 장면을 노래한 것인데 멘델스존은 이 오라토리오를 독일어와 영어로 동시에 작곡을 했고 이 아리아의 영어 제목은 It is enough입니다. 또 족하네에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울입니다. 그가 주님께 세 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이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그에게 자주 발병한 두통, 안질, 말라리아 혹은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가시는 능력 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려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고통에서 자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찬송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된 바울이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그의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듯 엘리야나 바울 모두의 고백이 극한 역경 가운데서 일구어진 열매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씩씩한 남성의 목소리로 찬송 들어보았습니다. 영국 태생의 에반스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의 원 제목은 His Grace is Enough입니다. 에반스는 웨일즈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만 알려지고 있을 뿐,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노라면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곤 하지요. 첫째 딴과 셋째 딴은 낙심, 근심, 괴로움, 절망, 두려움, 번민, 눈물, 환란, 슬픔 등 절망적인 가사에 비해서 둘째 딴과 넷째 딴은 주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소망의 가사로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리하여 드디어 후렴에서 옛 바울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시련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낙심과 근심, 번민, 환란 등이 말입니다. 또 그 은혜가 내게 축한 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라든지 반응계적인 진행 등이 즐거움의 표현으로 보이며 축한 해와 지날 때의 조약 상행과 두 개의 느림표가 넉넉함의 자랑과 기쁨을 표출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끝으로 종교교회 에이렌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